내가 눈 감기도 한 순간이 그때의 맘을 안아줄게 천천히 오늘이 한 번의 chance 나는 있는 첫걸음 약속할게 잘할 거야 기댄 만큼 나 역시 행복하게 우리 둘만의 꿈 그 첫 걸음 내 눈이 왜 이리 눈부셔하게 돼 심장이 왜 이리 미친 듯 뛰게 해 손 잡아 오지마 내겐 너무 소중해 눈이 왜 이리 눈부셔하게 돼 심장이 왜 이리 미친